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천수답의 새벽 묵상. 오늘은 욥기 18장을 감정조절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자네야말로 홧김에 제 몸을 물어뜯는 짐승이 아닌가? 자네는 땅을 허허벌판으로 만들고 바위를 제자리에서 밀어내기라도 할 셈인가? 악인의 빛은 결국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을 잃고 마는 것, 그의 장막한 빛은 사라지고 그를 비추던 등장불은 꺼지고 마는 것이다. 욥기 18장은 수아 사람 빌닷의 두 번째 발언입니다. 그의 말은 상당히 격양되어 있지요. 어둡다, 빠진다, 빠진다, 꺼진다, 차인다, 얽힌다, 쫓아온다, 먹힌다, 뽑힌다, 마른다, 찍힌다, 쫓겨간다, 몰려온다, 없다, 놀란다. 그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은 자신이 처음 욥을 방문한 목적을 이미 거의 잊어버린 듯합니다. 그는 이미 욥을 악인의 범주에 묶어놓고 악인의 종말을 설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위로가 아니라 거의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는 욥을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자학적 행위를 하는 짐승으로 비유하고 피아를 구분하지 못하는 악인처럼 취급하고 있는 것이지요. 점잖게 말하면 알아들어 먹을 일이지 어디서 죽으라고 발버둥치는 사람처럼 사악한 짓을 하느냐고 독설을 품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이런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한 목적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논쟁으로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경우이지요. 욥의 친구들은 지금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위로가 아닌 조언을 주다가, 그리고 욥이 그들의 조언에 동의하지 않자 이제는 욥의 생각을 꺾을 작정으로 욥과 말다툼을 벌이고 마침내 빌닷은 욥에게 저주에 가까운 독설을 뿜어내고 있는 것이지요. 곧 욥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으며 욥이 바로 그 악인의 길을 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무지와 세상에서 벌어지는 선과 악의 대쟁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전혀 다른 결론을 내놓고 엉뚱한 논쟁을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의 문제는 이 우주에 하나님 외에 그런 재앙을 줄 수 있는 사단의 존재가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무지했고, 재앙도 벌도 고난도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욥은 분명히 죄를 지었을 것이고 하나님은 잘못할 수 없기 때문에 욥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에게 욥은 재산과 자식을 잃고 병마저 들어 곧 죽을 날이 가까운 가여운 벗이 아니라 마침내 꺾어놓아야 할 교만한 대적이 되었습니다. 본 의도는 사라지고 감정에 내몰린, 그래서 감정 조절이 안 되면서 벗이 대적이 되는 순간이었죠. 여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감정이 의지의 통제를 벗어나서 날뛰지 말게 해야 합니다. 감정은 우리들의 삶의 소중한 요소이지만 감정에 충실한다는 미명 아래 감정을 망나니처럼 뛰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을 너무 자주 주눅들게 하는 것도, 감정을 너무 방임하는 것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감정은 잘 조절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감정이 지나쳐 이성을 잃게 되면 우린 빌다처럼 사안의 본질을 잃고 상한 감정을 보상받으려는 목적에 매달리게 될 수 있지요. 세상의 많은 다툼과 사건들이 바로 이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결과들입니다. 잠시의 시간이 지나면 금방 후회해야 할 그런 일들을 결국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경우는 다를지라도 정말 악한 사람들을 만나 모함과 공격을 받을 때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한 감정과 생각을 의지의 통제 아래 두어야 합니다. 악인들을 대항하기 위해 우리가 악해지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하지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로마서 12장 21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619페이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도 죄에 대한 어분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를 욕하는 자들에게 격분하거나 욕할 감정을 갖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되 그 감정을 그리스도인 의지의 지배 아래 둘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16장 32절에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질을 벗어나지 않도록 훈련된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사랑이 미움이 되고 관심이 오히려 냉소로 변할 수 있는 감정을 잘 절제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앞에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날마다 자아를 주의 사랑에 굴복시키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